청춘 어디로 가고 긴 가슴만 매달려 있네. 서산에 걸려있는 초생딸처럼 가냘퍼라 우리 어머니. 아, 가버린 청춘 무엇으로 채워드릴고. 용서하세요 어머니. 우리도 여자였어요. 꽃다운 청춘 어디로 가고 긴 가슴만 매달려 있네. 서산에 걸려있는 초생딸처럼 가냘퍼라 우리 어머니. 무엇으로 채워드릴고. 용서하세요.